일이나 중요한 일이 생기면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 D-Day란 글씨를 적어놓고요, 그날만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마음은 그게 무엇이든 이따만큼 부풀어 있죠. 물론 기대 못 미치거나 엄청난 행운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요. 그래도 기다리는 그 시간만큼은 두근두근 설레잖아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주말의 시작이라 행복한 저녁.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여기는 영스위트고요. 저는 웬디입니다. 2022년 1월 15일 토요일 웬디 영스위트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전소미의 What You Waiting For 였어요. 친동생과 단둘이 떠나는 첫 여행, 한 달 전에 어렵게 예약한 레스토랑, 부모님 결혼기념일을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 요즘 여러분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D-Day, 특별한 날이 있으신가요? 저는 매일매일이 D-Day입니다. 왜냐? 영스와 함께니까. 영수와 함께하는 8시가 저의 이 D-Day 그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주말 저녁 영수하기만 기다리신 우리 완소들의 설레는 그 마음, 저는 절대 절대 실망시키지 않거든요. 오늘도 완디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주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영스쿨, 한층 더 짙어진 감성으로 돌아온 업텐션의 선율, 규진, 그리고 한희씨와 함께할게요. 기대해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우후! Lay low, something.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오 진짜 제 실력을 지금 데뷔하고서 처음 얘기하는 거여가지고. 근데 제가 신기하게 데뷔 전에는 여러분 렌즈 서클 렌즈라던가 그런 컬러 렌즈 같은 거를 많이 끼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좀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끼다 보니까 제가 데뷔 전에는 연습생 때 마이너스 3.75를 꼈어요. 근데 마이너스 5.25까지 내려갔다는 거는 말 다 했죠 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들으시는 많은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컬러 렌즈, 미용 렌즈 같은 거는 가끔, 정말 가끔 꼈다 바로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팁이에요. 7289님의 사연으로 돌아가서 라섹 잘 끝나서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제 안경도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세상이 너무 잘 보일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 꼭 라식 아니면 라섹을 꼭 했으면 좋겠네요. 부럽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신기하네요. 데뷔하고 나서 제 시력을 알려드릴 수가 있다니. 9601님 완디 언니, 저 제과 제빵 자격증을 땄어요. 나중에 카페를 차리면 빵도 같이 만들려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제가 제빵. 이야, 부럽습니다. 발효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걸 하실 텐데. 이야, 부러워요. 저도 빵을 만드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한 번도 자격증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만들 때마다 이야, 정말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카페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카페에서 빵 냄새 나면 진짜 좋거든요. 이야, 그 빡카페 나중에 차리시면 어딘지 알고 싶네요. 아, 제가 다 행복합니다. 꼭 카페, 예쁜 카페 차리시길 바랄게요. 지승헌님, 완디, 타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든 날이 많았는데 그때 레드벨벳 러시안 룰렛 노래를 들으며 많이 힘냈어요. 시간이 흘러 한국에 있는 지금도 레드벨벳 노래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타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너무나 많은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었어요.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저희 레드벨벳 노래를 약간 노동요처럼 일할 때 많이 힘이 된다고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레드벨벳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노래,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노래 그리고 많은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들려드릴 수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아, 저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경희님, 베개를 샀는데요. 완디, 낮아서 망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다른 베개를 샀거든요. 아, 근데 이번엔 또 높아서 망했어요. 아, 베개 사기가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든 거냐고요. 완디는 무슨 베개 베고 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경희님, 저도 이걸 진짜 많이 겪어서 저는 베개가 제 옆에 한 4개가 있거든요. 네 개가 종류가 다양해요. 높은 베개가 있고 낮은 베개가 있고 경추 이렇게 베개가 있고 그 어른들이 쓰는 그런 목베개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있고 합니다. 이유가 컨디션이 또 다르잖아요. 저희가 맨날 바른 자세로 있지 않잖아요. 척추가 올바르지가 않으니까 제 컨디션에 따라 저는 베개를 다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한 건 아니세요. 항상 컨디션에 따라서 낮은 걸 쓰실 수도 있고 높은 걸 쓰실 수도 있고 또 이 머리 모양과 이 어깨와 목에 맞춰서 나온 베개가 또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후기예요. 후기가 정말 많아도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후기를 한 100개 이상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 좋은 후기 안 좋은 것도 다 읽어야 돼요. 왜 안 좋았는지를 다 읽어보고 이 사람 나랑 비슷한데? 이런 걸 읽고 나한테 맞는 베개를 찾고 사셔야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베개는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잘하신 겁니다. 너무 후회하지 말고 번갈아 가시면서 편한 베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문자들 읽어봤고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벨벳 러시안 룰렛 그리고 긱스의 Officially Missing You. Turn it up. Yeah. 널 기다리던 밤처럼 길고 어둡던 우리 사이 공백 이게 끝이 아니길 바래. I wanna go back. 너가 원하던 것 다 고친 지금에야 넌 어디로 갔는지. 난 홀로나 보는 바람도 잠시인 것 같은데 넌 왜 이리 멀쩡해 보이는 건지 눈치도 없는 너지만 예전처럼만 웃어주면 돼. Yeah. 나에게 너 하나뿐인 girl.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되나 미워하는 걸. 추억 속 너에게 못된 일이라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너를 그리워하는 날 알고 있는지. 나에게 너 하나뿐인 girl. Girl.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돼. 너 미워하는 건 too hard. 너무 어려워. 나 몰라주는 너도 서러워. I'm officially missing you. Yeah, I'm officially missing you. You know how I've been through. 이제 너와 내가 친구 사이로 나만의 삶이 전부 진부하게만 느껴져. 마치 실이 빠진 진주 혹은 가벼운 티슈. 우리 둘 간의 이슈 맺기는 이제 없을 거야. 넌 아무 느낌도 안 나겠지만서도 나 없는 밤이 긴데 혼란스럽겠지. 나 역시 옆구리 시린 just stand up. 지루한 스캔들 내 안티팬들이 돼버린 이 주위 사람과 불리한 게임을 하기도 전에 오버를 쳤지만 just painful. Yeah, I just can't do it but can't be single. 사랑 노래 들어도 where the melodies at. 행동 하나하나 모두 다 외로움이 됐어. I'm officially missing you. 나 떠난 너지만 아직 나 괴롭히네. 나에게 너 하나뿐인 girl.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되나 미워하는 걸. 추억 속 너에게 못된 일이라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너를 그리워하는 날 알고 있는지. 나에게 너 하나뿐인 girl. Girl.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돼. 너 미워하는 건 too hard. 너무 어려워. 나 몰라주는 너도 서러워. I'm officially missing you. Officially missing you. I wanna go back, I wanna go back, I wanna go back. I wanna go back. Red Velvet의 Russian Roulette 그리고 Kicks의 Officially Missing You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최혜선님, 완디 오늘 둘째 딸 200일이에요. 첫째 딸 낳고부터 라디오를 들어서 두 딸의 육아를 야근하는 남편 대신 라디오랑 했답니다. 우리 딸 200일도 축하해주세요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혜선씨 둘째 따님 200일 축하드립니다. 우! 와, 첫째 따님도 그렇고 둘째 따님이 육아를 야근한 남편분 대신 라디오랑 함께 했다니. 아, 제가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또 전해드리잖아요. 아니면 제가 또 힘드신데 또 에너지를 뺏게 해드린 거는 아니겠죠? 다시 한번 둘째 따님의 200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랑스러운 두 따님과 또 사랑스러운 남편분과 행복한 가정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럭무럭 예쁘게 자라렴. 갈희용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름을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예쁜 이름이신데 갈희용님. 완디 아이들이 방학해서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요. 엄마들은 아이들이 방학하는 그때부터 계약입니다. 어휴, 엄마들에게 빠샤하고 활력과 기를 불어넣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기분이었구나 우리 엄마도. 아, 갑자기 저희 부모님께 죄송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네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친구들이, 초등학생 친구들이나 이제 학생 친구들이 방학이 다가왔을 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이 어릴 때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전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이제 사회생활을 접하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아 언제 여행을 갈 수 있을까, 뭐 언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시간 찾기도 되게 어려운데 지금 개학이라고 하셨잖아요. 부모님께는 이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화이팅! 네. 박숙경님, 어제 30분 걸려 고릴라 깔고 방에서 휴대폰으로 듣고 있네요. 나이 50이 넘어 새로운 경험을 하니 좋아요. 완디가 누군지 모르지만 목소리가 너무 맑고 좋네요. 앞으로도 자주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요 7월에 영스위트라는 이 라디오를 시작하게 된 가수 레드벨벳이라고 붉은 융단이라는 팀의 메인 보컬 웬디라고 합니다. 네, 레드벨벳 붉은 융단이라고 하셔도 돼요. 네, 아니면 레벨 줄여서 레벨, 레벨업 할 때 레벨이라고 합니다. 7월 달부터 시작해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목소리 너무 맑고 가수라서 목소리가 좀 맑은 것 같아요. 좋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웬디의 영스트리트 107.7 30분 동안 힘들게 까신 그 고릴라 앱에서도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어머니 화이팅!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연들 만나봤고 저희 노래 듣고 2부 영스쿨 영스의 텐션을 한층 업해줄 업텐션의 선율씨, 규진씨 그리고 환희씨와 돌아올게요. 카이의 Peaches. 소프트하게 감싸 입안 가득 번진 sweetness. It's good to be the bad guy. 이미 삼켜버린 juice. 그 순간 깨져버린 룰. 조용히 주고받는 비밀. 아무도 믿지 못할 꿈. 난 너의 나쁜 hobby. 독 가빠지는 hobby. 날 미소 짓게 만들. 귓가에 속삭여 조금보다 더 달게 이미 중독돼버린 나 내 위로 미끄러진 널 부드러운 손길 날 집중하게 만들어 어제로만 보이게 Pretty girl you like peaches Soft하게 감싸 가득 번진 sweetness Feels good to be the bad guy 둘이 헤매는 빌립 너무 달콤한 기분 Baby close your eyes 저는 프로 결심러입니다. 매년 새해만 되면 나 담배 끊을 거야. 결혼할 때도 딱 이것만 피고 끊을 거야. 아빠가 됐을 때도 내가 또 피면 성을 간다. 그리고 올해도 이번엔 진짜 끊어보세요. 금연 클리닉부터 병의원 금연치료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금연 캠프까지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와 함께하면 금연 성공률 6배 나는 내가 노담이면 좋겠어. 진심 도와줄게요. 금연 상담 전화 1544-9030 보건복지부 고릴라 NH콕뱅 간편하게 콕뱅 쉽고 빨라 콕뱅 내 손안에 콕뱅 콕콕콕 NH콕뱅 이것저것 다운받지 말고 콕 집어 NH콕뱅크. 금융, 정보, 쇼핑은 물론 자산관리까지 콕뱅크 하나로 다 되니까 콕콕 NH콕뱅크. 준비를 하자, 준비를 하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실력을 쌓자, 실력을 쌓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자격증을 따자, 자격증을 따자. 우리 꿈을 이룰 때까지. 온라인 교육 포털 이펜스 코리아. 불편하면 안 돼. CS인데. 쇼핑몰 CS는 루나톡. 채팅과 전화 상담 한 번에 가능함. 쇼핑몰 CS는 루나톡. 답변을 빨리, 상담 통합 빨리. 쇼핑몰 CS는 루나톡. 루나소프트 루나톡. 우리 캠핑 갈까? 좋지. 어디로? 2월 11일부터 3일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캠핑 박람회를 한다던데. 캠핑 박람회를 2월에 수원에서? 응. 차박, 피크닉, 캠핑의 최신 트렌드까지 알 수 있대. 와, 꼭 가야겠다. 사전 예약 시 무료. 캠핑크 페어는 노마드, 제드코리아, 캠핑고래와 함께합니다. 내일 아침 5성급 호텔에서 눈뜰 수 없다면 당신의 침실엔 베스트 슬립이 필요하다. 30년 수면과학으로 완성된 최상의 숙면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남편이 중고거래를 너무 좋아해요. 값싼 중고 물건이라도 사서 스트레스 푸는 게 유일한 낙이니 간섭 말라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라고 W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주변에서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해서 하는 경우는 흔히 세 가지 이유 때문이랍니다. 첫째는 좋아서예요. 하기 싫은 건 시켜도 안 하지만 나에게 좋은 건 말려도 하는 게 우리잖아요. 두 번째는 잘해서예요. 남편분의 경우도 지불하는 돈 이상의 가치를 지닌 물건을 찾아내서 만족스러운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재능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좋아하고 잘하니 자연스레 세 번째 이유로 이어지기 쉬울 텐데요. 다음 시간 이어서 얘기해 볼까요? 지금까지 마음좋지 용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맛집, 명곡 맛집, 퍼포먼스 맛집 매번 보여주는 무대마다 갑벽해서 팬들 마음 들었다 놨다 설레게 하는 그룹이죠. 오늘은 업텐션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영스쿨 업텐션 편. 웬디 영스위트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영스쿨 초대석 시간이고요. 업텐션과 함께 할게요.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텐션 업. 안녕하세요, 텐션입니다. 와우. 여러 명이 온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한 분씩 목소리도 들어봐야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업텐션 선율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업텐션 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업텐션 일당백 환희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선율 씨는 두 번째 만남입니다. 네. 지난번 그 뮤지컬 사랑했어요 팀 우리 빅톤의 승식 씨 그리고 나영 씨랑 함께 왔었었잖아요. 네. 다시 보니까 반갑습니다. 아우,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새로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언제든지 네. 와주세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뵙니까 또 느낌이 또 그쵸. 네. 그때랑 많이 달랐어요. 네. 그때 되게 뭔가 차분하고 네. 되게 사슴 같은 눈을 하고 오셨었는데 똘망똘망 네. 네. 초롱초롱하게 오늘은 또 약간 또 카리스마 있게 네. 옷도 딱 이렇게 입고 오시고 네. 다른 멤버분들은 제가 옛날에 활동할 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무대를 뭐 앞뒤로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리허설 할 때라던가 네. 그럴 때 뵀었지만 얘기를 나누는 건 처음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아,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세 분만 영스 스튜디오에 모셨거든요. 혹시 이렇게 세 분 그룹에서 어떤 조합 아니면 케미를 갖고 있나요? 지금 이 자리에 만드셔도 돼요. 네, 저희가요. 일단 다방면에서 뛰어나고요. 멤버들이 아~ 셋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엄마 아빠 아들이랄까요? 아, 누가 엄마 누가 아빠고? 엄마. 어, 선일 씨가 엄마. 아빠. 규진 아빠. 네, 규진 아빠? 아들. 네, 아들. 아, 선일 씨 아들. 네. 네. 아. 다 큰 아들이죠. 네. 아, 어, 알겠습니다. 자기 소개할 때부터 약간 약간의 느낌이 왔다고 할까. 예. 좋습니다. 예, 가족관계. 제가 또 MBTI에 조금 진심인 편이어가지고 네, 과학이라고 조금 믿고 있거든요. 세 분 MBTI를 조사해봤습니다. 네. 먼저 선율 씨가 용이 주도한 전략가야. INTJ 네. 맞나요? 이게 약간 반반이에요. ISTJ나 INTJ이긴 한데 방송에서 이제 했을 때는 INTJ가 INTJ. 나왔었어요. 오. 승부욕이 강하고 자기 전문 분야에 아는 척하면 과소한. 진짜 대박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건 맞. 형이 진짜요? 네. 형이 불협화음을 정말로 혐오하세요. 아니, 아니 그 정도 혐오하는 게 아니라 가소로워한다. 가소로워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내가 조금 불편해한다. 아, 네. 혐오한다. 많이. 아, 그거 얘기합니다. 네. 오, 멤버들이 이거 읽자마자 오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게 진심이네요, 진짜. 아, 이게 과학이 약간 있습니다. 예. 네. 다음에 또 규진 씨 멤버들 네. 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용감한 수호자 ISFJ. 맞아요. 오, 언제나 솔직하게 말하기에 주변인들에게 신뢰를 많이 받지만 지적을 잘하는 편입니다. 이게 아닌가 보네요. 반반 있어요. 주변인에게 신뢰를 받는 건 되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되게 듬직하고 네. 이제 멤버들한테 이제 신뢰를 받는데 네. 규진이가 지적을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적은 좀 잘 못하는 편. 오~ 네. 뒤에서 많이 말아서 둘이 좀 친하고 뜨거운 아들과 함께 같이. 네. 아, 선율 씨 가소로워해가지고 세인이 형. 가소로워할까봐. 아,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여기 끼면 혼나요. 아, 네. 네, 마지막으로 환희씨 네. 재개발랄한 활동가 ENFP 네, 평소에 호기심이 많고 열정이 넘쳐서 한번 찍으면 폭주하는 스타일이며 장소 불문 어디에서나 이미지 관리가 철저한 스타일입니다. 정말 인간 ENFP 그 자체. 네, 그건 아, 인간 네, ENFP예요? 네, 정말 정말 ENFP 그 자체이긴 합니다. 어딜 가나 제가 빠지면 섭하죠. 이다 이 이거 진짜 이다 정말 이다 네. 아 정말 아 열정이 넘치는 것 같고 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세 분의 MBTI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세 분 영세 모신 이유가 있죠. 바로 어텐션이 컴백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예. 진짜 신선한 걸 들었는데 새 앨범 발매 기념으로 팬분들이랑 독서 모임을 가지셨다고 북적북적 쇼케이스. 네. 오 정말 신기해요. 이게 네. 저희가 그 앨범이 제목이 노벨라인데 그게 노벨라가 소설이라는 뜻 가지고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앨범 컨셉이 소설책이어서 이제 독서 모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적북적 쇼케이스였습니다. 되게 신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거 더 저희가 책을 잘 읽는 건 아니고. TMI네요. TMI. 죄송합니다. 아니 바빠서 못 읽는 거예요. 그렇죠. 책을 좋아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막 그런 거. 저도 막 압니다. 막 그런 거 책들. 네. 아 진짜 웃기네요. 저희 아들이 조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이번 앨범 총 6곡이 수록되어 있죠. 네. 타이틀곡 제목이 너에게 미쳤었다. 제목부터 감성 뿜뿜하는데 어떤 곡이죠? 네, 사랑했던 기억들을 이제 떠올리며 느낀 그리운 감정들을 담아낸 서정적인 곡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진짜 멋있는 노래죠. 네,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네, 네, 네. 멤버분들의 애절한 보이스가 정말 좋더라고요. 네, 랩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혹시 신곡 제목처럼 혹시 그 세 분이 미쳐 있는 건 요새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 물건, 사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요새 뭐 나는 무대에 미쳐 있다 아니면 저는 컴백에 미쳐 있다. 제가 요새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옛날에 제가 이번 공백기 때 살이 진짜 많이 쪘었거든요. 이거 많이 얘기했었는데 살이 진짜 7kg 쪘었어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누워 있기만 한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찌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깨달았죠. 아 나는 진짜 살이 찌는 체질이구나. 잘 찌는 체질이구나. 근데 제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살을 빼놓고 이제 활동을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활동하니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가 살이 안 찌는 거예요. 또 느꼈죠. 아, 나 살이 안 찌는 체질이구나. 그러니까 뭐에 미쳐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가만히 음식에 있는 거 미쳐 있었다. 그렇죠. 가만히 있는 거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거구나. 결론은 지금 움직여라. 움직여라. 난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다. 네. 질문이 뭐였죠? 세훈이 요즘에 미쳐있는 거. 요즘 나에 대해서 미쳐있다. 그런 건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이니까 뭐 그런 건가?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런 건가? 그쵸 그냥 조금 그냥 미쳐있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맞아요. 제 정신은 잘 안 살아요. 그 좀 좋아요 저 이런 모습.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매력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이 다른 두 분은 또 기진씨. 네 저는 물건에 좀 미쳐. 물건 어떤 물건? 요즘에 요 근래에는 겨울철이다 보니까 네. 립밤이랑 핸드크림을 건조하니까. 네. 제가 원래 장갑 뭐 이렇게 끼는 걸 안 좋아해서 네. 설거지를 할 때 맨손으로 하거든요. 저도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고무장갑 꼭 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나아졌는데 네. 네. 그래서 립밤이랑 이제 핸드크림에 좀 미쳐 있었다. 아 좋은 거네요. 겨울은 꼭 수분 보충을 해줘야죠. 그럼요. 네. 촉촉하게. 네. 촉촉하게. 네, 우리 선희 씨는? 저는 요즘 휴식 기간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또 새해다 보니까 새해 이제 계획 같은 걸 이제. 근데 저는 이제 북카페 가서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네, 요즘 북카페에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박하다. 안 그래도 저번 대기실에 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먼저 첫 이거 그림의 이름을 까먹었다. 죄송해요 넘어갔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생각나시면 던지세요. 네. 정말 생각났어요. 여러분. 네, 네, 알겠습니다. 손들고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너무 좋아.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얘기 나눠봤고 앞에서 얘기한 노래죠. 업텐션의 타이틀곡인 너에게 미쳤었다. 저희 듣고 올게요. Let's go. Go. 바람이 불던 날 내게서 멀어졌던 그날 yeah. 모두 부질없다고 믿었었던 내가 바보 같았었잖아 yeah. 순간의 조각들 다 모두 사라져버릴까 oh, oh. 찰나의 미련이 다 자꾸 날 흔들고 있어 그때의 너와 내가 그래 난 너에게 미쳤었다 부풀려진 미련들다 잊어버린 귀한 많은 고민들과 모든 순간이 내겐 소중했다 좀 추억으로 남자만 따윈 위로 달린 장난질 네 옆에 머물다 지나갈 계절이 되지 않아 다시 한번 날 알아보고 싶어 이대로 널 불러보고 싶어 지금 이 노래가 나를 데려가 네가 있는 곳에 너 다시 되돌려줘 온 세상을 다 가진 빛만의 미소 지었던 네 입술 온통 너로 가득했던 날 이곳 산 지 오래됐어 참 바보 같은 나였어 기억의 흔적들 다 모두 지워져버릴까 지구 후회가 남아 나를 지축하고 있어 지난 시간을 잡아 시간이 약이란 말은 거짓말 지만 솔직히 말하지 못한 예술에 박혀있다 밤을 지샌다 저 끝까지 나와 같이 가자고 못한 채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뿐인데 어떡해 다시 한번 널 알아보고 싶어 이대로 널 불러보고 싶어 지금 이 노래가 나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 다시 거야. 너무 어리석었던 내일 거야. Something 여전히 나는 너야. 네 맘을 왜 난 몰랐을까. 이제는 다른 내가 되어볼게. 한심했던 예전의 모습은 이젠 버릴게. 너가 좋단 뭐든 바꿀게. 기억의 순간을 널 다시 꺼내. 다시 예전 그때로 다시 되돌려줘. 업텐션의 너에게 미쳤었다 듣고 왔습니다. 와, 엄청난 노래였습니다. 네. 네,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또 예, 앨범을 다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첫 번째 트랙 Give Love도 좋았고요. 이게 그 순서가 되게 좋았어요. Give Love가 나오고 너에게 미쳤었다가 나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흐름이 되게 좋았고. 마지막에 또 세디 엔딩.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 픽은 Give Love랑 네. 너에게 미쳤었다는 타이틀이니까 또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네 번째 트랙 설레도 좋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여섯 번째 마지막 트랙인 Sad Ending. 그렇게 네 개가 제 픽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감동. 아닙니다. 네, 꼭 전곡 다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영스스코 업텐션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 7시간. Yeah. 업텐션 멤버들 주변에 있는 미스테리한 일들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증거들을 잘 듣고 해당되는 멤버는 누구인지 세 분이 동시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외칠 수 있는 멤버의 이름은요, 이 자리에 있는 선율, 규진, 환희 씨 세 분의 이름만 외칠 수 있고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네, 그럼 추리 시작해 볼까요? 음악 주세요. 첫 번째 증거, 기억. 기억.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첫 만남에 가신 업텐션 멤버들,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특별한 이미지를 가진 이가 있었으니 과연 선율, 규진, 환희 중 누구였을까? 하나, 둘, 셋! 선율! 선율. 죄송해요. 선율로 할게요. 두 번째 증거. 원하시는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죄송해요. 두 번째 증거. 그 죄송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 증거. 운동. 핫둘핫둘 야.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 중인 업텐션 멤버들. 하지만 저쪽 구석에 운동 무슨? 휴대폰으로 영상 보면서 키득키득 웃고 있는 남자가 있었으니 과연 운동에 1도 관심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나, 둘, 셋! 선율! 마지막 증거, 숙소. 여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청소? 그게 뭔데? 먹는 건가요? 잔뜩 쌓인 설거지, 물건과 이불이 뒤엉킨 침대, 이 모든 건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는데 과연 누구였을까요? 하나, 둘, 셋! 선율! 네, 질문 여기까지였습니다. 한 사람 이름만 드린 것도 있었고 선율이 형 인기가 많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였죠. 기억. 첫 만남을 가진 업텐션 멤버들,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특별한 이미지를 가진 이가 있었으니 선율 씨가 나왔고, 아까 규진 씨 누구라고 처음 했었어요? 처음엔 환희라고 했었는데 이제 수정을 했죠. 선율이 형으로. 다른 분이 선율 씨라 해서 그렇게 바꾼 건 아니에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선율 씨 누구 골랐어요? 못 들었어요. 저는 저 골랐어요. 아, 본인 골랐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본인을 골랐다고? 진짜 많이 변했어요. 아, 그래요? 좋게죠, 좋게. 좋게? 왜요? 제가 기억하는 첫 만남으로는요. 네. 제가 먼저 회사에 들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들어오시는데 정말 진짜 너무 지금도 여리여리하신데 네. 그때는 진짜 정말 아기자기하시고 정말 시골 청년 시골 학생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정말 시골 학생이라는 되게 순수한 그쵸? 느낌의 지금 너무 순수해 보이는 그 제가 얘기한 사슴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요즘 사람이죠. 제일 도시 사람이다. 요즘 사람이다.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아, 네, 네, 왜냐면 제가 고향이 이제 전라남도 만도인데 저 이제 해남 땅끝 바로 옆에 있는 정말 섬이어가지고 첫 상경을 했을 때 정말 서울 보면서 어 신기하다. 맞아. 진짜. 아, 그래서 맞아. 본인도 본인을 선택했다. 네네네. 선율 씨 좋습니다. 요즘 사람이 된 선율 씨. 완전. 두 번째 질문은 운동이었죠.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 중인 업텐션 멤버들인데 저 구석에서 휴대폰으로 영상 보면서 웃고 있는 남자. 운동에 1도 관심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은 두 분의 이름이 들렸거든요. 네. 선율 씨랑 환희 씨라고. 네. 근데 제가 왜 선율이 형이라고 했냐면 네. 선율이 형 요즘에 운동을 해요. 네. 환희가 여리여리하다라고는 옛날 이미지고 네. 지금은 선율이 형이 어느 정도 이제 운동을 하는데 핸드폰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 손에서 놓지 못하는군요. 또 그건 맞죠. 그래서 없어지면 좀 심장이라 할 정도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거든요. 핸드폰과 좀 한 몸인 느낌. 네네. 그래서 선율형이라고 한 거예요. 운동 안 하는 건 환희건 맞아요. 저 TMI인데 또 형이 핸드폰과 이렇게 너무 친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주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네. 그 게임을 지우셨대요. 오. 핸드폰 좀 안 하고 싶어서 자기도. 아 해놓은 게임 새해 때문에. 새해 다짐으로. 네. 지금 새해 지난 한 8일이 됐나요 지금 네. 이제? 다시 깔으셨습니다. 15일 됐는데 네. 와, 네. 다시 깔. 얼마 안 갔네요. 딱 진짜 딱 반 정도 됐는데. 네네. 괜찮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조금씩 줄여가면 되죠. 맞죠. 뭐. 네, 괜찮아요. 네, 마지막 증거 숙소였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이구동성이다. 이건 모든 사람이 똑같을 거예요. 다른 멤버가 와도. 그러면 이거는 멤버들이 설명하는 본인이 해명을 해볼까요? 네, 이거는 제가 해명을 드리자면 네. 제가 청소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게 네. 그런 거죠. 이제 뭐든지 이제 완벽하게 해야 된다 해서 완벽하게 못할 거면 차라리 나중으로 미루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 영역이 슬슬 이제 넓혀지다가 이제 오늘은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딱 그렇게 들면 이제 정말 그 누구보다 깨끗하게 합니다. 정말요? 네. 해요? 여기서 수호자 역할 해야 되나요? 저도 용감한 수호자. 그럼 전 다른 역할로 해볼게요. 네. 용감하게. 좋아요, 좋아요. 네, 선율 형이 정말 이제. 네. 정말 뭔가 자기의 영역을 넓히듯이 점점 퍼져 나가. 진짜 점점 퍼져. 분명 자기 방이 하나였거든요. 네, 네. 근데 거실이 자기 방이 되고 이제. 근데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정리를 진짜 마음 먹고 하면 정말 깔끔하게 돼요. 맞아요. 근데 그 기간이 좀 길어서. 그 시간이 네. 딱 마음 먹기까지. 텀이 좀 네. 네. 필요하시는구나. 네. 네. 근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역이 좁아지진 않아요. 사실. 여전히 그 네. 영역은 제 거예요. 자기 그 선율이 한 거. 있구나. 네. 네. 하지만 거기를 정리를 해놓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 말이 좀 이상한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쇼파에 분명 옷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네. 그 쇼파는 다행히 없어져 다시 생겼어요. 쇼파가. 다시 앉을 자리가 생겼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그죠. 깔끔하게 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고고. 우리가 경보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사장님, 가게정보 알림 메시지를 사용해보세요. 통화가 끝난 손님에게 메뉴, 영업시간, 주소정보와 홍보 메시지가 자동 전송. 가게정보 알림 메시지. 장사가 편해지는 디지코 KT. 가입문의 1588-0114. 바바. 파바통신. 우리 농가 파바의 ESG 행복상생 프로젝트. 논산청년 농부들과 파바가 만든 또 하나의 역작. 비타베리 생딸기 프레지에. 상큼한 비타베리와 달콤한 논산딸기를 듬뿍. 이거 놓치면 1년 내내 후회합니다. 파리바게뜨. 가격이 펑펑 내리는 설날 홈플러스 대설주의보가 화제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네, 여기는 인기 먹거리를 싹쓸이한 먹방 현장인데요. 간편식 면, 냉동식품, 스낵, 시리얼, 두유, 치즈. 이게 다 원플러스원? 와우! 지금 홈플러스에서 만나보세요.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상품 행사별 기간 상의. 아, 카드 단말기 안 가져왔다. 이럴 일도? 지금 단말기가 말썽이라서요. 이럴 일도? 단말기 유지비가 월 3만원? 이럴 일도 모두 사라질 거예요. 스마트폰에 IBK 박스포스 앱만 깔면 우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결제받으세요. 기업은행이 만든 모바일 포스 앱 IBK 박스포스. 자기야, 골뱅이 통조림 사러 왔는데 어떤 걸 사지? 파란색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네. 골뱅이 무침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직도 몰라?

그래놀라 포스트 팝콘 그래놀라. 격리 업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지?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저 화석진이 추천합니다. 격리 업무를 쉽고 편하게 격리에게 프로그램 격리나라. 격리나라 댄스 떡볶이 댄스 포장 전문 댄스 가성비 댄스 리키트 댄스 댄스 떡볶이 떡볶이 댄스 우리 모두 댄스 매콤매콤매콤 푸짐해 댄스 떡볶이 배달 어플로 주문하세요. 댄스 떡볶이 요즘 덮밥 이슈 핵당해 핵 맛있어 핵 든든해 요즘 덮밥 이슈 핵밥 지금 주문해봐. 덮밥은 핵밥 신용등급도 점수로 확인하는데 내 보험 상태도 점수로 확인해야죠. 메리츠에 맡겨주세요. 내 모든 보험을 분석해 쉽게 점수로 진단하는 메리츠 내 보험 진단 서비스. 앱 설치 없이 메리츠 홈페이지에서 내 보험 점수 확인 끝. 지금 검색해보세요. 메리츠 보험 진단. 계약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내 보험 점수 알려주는 메리츠 화재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연세태리 들어볼래. 이거 찾아 재미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유감만 받고 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연세 트리트와 함께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오늘도 난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영스위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영스스코 업텐션의 선율씨, 규진씨, 환희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업텐션에 대해 배워보는 꿀잼 수업 바로 두 번째 챕터로 가볼까요? 챕터 2 멤버 탐구 생활. 요! 좋아요. 효과음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넣으셔가지고. 저 이거 좋아요. 빠밤 이거 좋아하시겠다. 빰빠밤 이거 좋아하고. 좋아요. 세 분이 방송 전에 자기소개서를 직접 작성해 주셨는데요.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선율 씨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림 되게 잘 그리시네요. 귀엽게.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취미랑 특기. 이야. 뭔데요? 기억나세요? 뭐라? 네, 기억납니다. 본인이 말씀한 아니, 청소하기. 야, 이거 너무. 근데 그거밖에 안 써있어요. 취미 특기. 아, 정말 요즘 저희 집 와보시면 정말 깔끔해요. 깔끔해요. 깔끔하다. 저 진짜 가봅니다. 정말 저 진짜 가봅니다. 와보세요. 말을 왜 저도 깔끔합니다. 역시 용이 주도하네요. 진짜 웃겨. 자기소개서를 받고 첫 번째가 취미 듣기거든요. 너무 웃겨가지고. 새해 다짐으로 이제 청소를 시작하셔서 이걸 적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죠. 청소하기 좋습니다. 멤버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얼마나 깔끔하신지. 불식 업무 들어갑니다. 아닐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리고 연습하고 잠깐 이것도 왜 이렇게 스케줄 없는 나라는 일. 집 청소. 혹시 청소에 꽂히신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말 저 요즘 깔끔하게 살아요, 여러분. 근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해요, 방송.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연습하고 있는 개인기가 지하철 안내 방송 그리고 도라에몽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좋아하세요. 어떻게 한번 어떻게 둘 중에 어떤 거를 보여드릴까? 둘 다 됩니다. 연결해서. 아, 네. 그러면 네. 이번 역은 홍대 입구. 홍대 입구 역입니다. 오! 그리고 도라에몽. 네. 이어서 이거는 네. 하늘을 마음껏 날고 싶어라. 대형 헬리콥터. 잘한다. 와, 귀여워. 와, 근데 진짜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갑자기 나와서 깜짝 놀랐어. 진짜 잘하신다. 근데 지하철 안내방송 진짜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워낙 되게 잘 올라가시고 하시니까 밀어야겠어요 이걸로. 진짜 네. 진짜 잘하셨어요. 진짜 잘해요. 네. 좋아요. 아, 계속 이 치유특기가 아, 이게 계속 치유특기가 청소하기로 보여가지고 네. 네. 그리고 영세에서 꼭 시켜주세요. 저 이거 잘해요. 어, 뭐든 시켜주세요. 노래? 어, 노래. 네. 아, 이게 제가 아, 웬만하면 이제 그 밑에 질문에 네. 이제 내가 이 중에서 뭔가 자신 있다 하는 네. 거 네. 있는데 이제 네. 이게 분명히 DJ분 포함이어가지고 네. 제가 원래 평소에 웬만하면 고음이라고 하겠는데 네. 선배님이셔가지고 아~ 아니에요 고음이라고 하죠. 아 고음 진짜 잘하시잖아요. 노래를 어, 한번 어, 네. 그러면 어, 예,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어, 네. 내 거에서 손 뗀 넌 네가 비빌 곳이 아니야. 뻔한 남자들에게 너는 독백 같은 것. 네. 와 스텝백 노래를 네, 네. 와 스텝백 와 감사합니다. 와 와 어 근데 진짜 차에서 엄청 들었습니다. 와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와 덕분에 순위 올라가고 있어요. 오케이 좋았어.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높은 고음이 너무 잘 되셔가지고 아유, 매번 들을 때마다 진짜 놀라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청소하기가 취미인 우리 선율 씨의 자기소개서 만나봤고 이번에 규진 씨의 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림 어, 되게 귀엽게 그리셨네요. 어 네 근데 저 그림체가 저렇게밖에 할 줄 몰라. 아 근데 너무 잘 그리셨어요. 어, 진짜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네 되게 잘 그리셨는데 고무에 그리셨어요. 고무에 예. 너무 귀엽게 잘 그리셨습니다. 어 데뷔 계기가 장기자랑할 때 재밌었다? 어 네 그 뭐예요? 데뷔 계기가 장기자랑부터 아, 그러니까 아니요. 그 학예회 하러 학예회라고 하죠. 아, 네. 거기서 나가서 했는데 이제 관객들이 일단 나가면 예상 와 이거 했어. 근데 그게 뭘 했는데 뭘? 어? 뭘 했는데요, 형? 뭐한가를 했는데 어, 네. 부끄러워서 아. 말 안 하고 싶은데 아, 노래 불렀어요? 춤을 췄어요? 그 같이 친구들이랑 춤을 췄어. 아 춤을 췄어. 아. 춤을 췄는데 이제 관객분들 아 해주시는데 그게 어? 그게 그런 호응이 너무 좋았다. 아, 그게 좋았다. 잠깐, 네, 그게 조금. 그럴 수 어, 있죠. 아, 그 약간 희열이 느껴지고 네. 그때 무대 위에서의 그 재미있음이 맞죠, 좋아서 맞죠. 데뷔를 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아, 그 뜻이었구나. 네. 좋습니다. 그 징크스가 일어나서 컨디션이. 어, 죄송해요. 악필이라서. 아,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그. 일어났을 네, 때 네. 컨디션이 안 좋으면 네. 그날 하루가 쭉 그렇게 그럼 다 그래요 형 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감하는 그런 징크스 아시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런 감정 공감을 하고 싶었구나. 그럼요. 네. 네. 공감을 해야 아 규진 씨 저도 그래요. 아,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 그래요. 진짜 너무 다 잘 통한다 여러분. 아, 너무 다 비슷한 사람들밖에 그러니까. 없네요. 아 진짜 하루의 컨디션 일어날 때 그 하루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진짜 맞아요. 그게 네. 중요한 거 같아요. 정말 맞아요. 너무 공감됩니다. 똑같네요. 아, 맞아요. 새벽에 깨우면 공감했어. 진짜 새벽부터 깨우면 기분 안 좋고 봐. 네, 네. 진짜 그러니까 이 지금 영스 들으시는 모든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많은 지금 직장인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맞아요. 지금 퇴근하시면서 나도 그래 이러면서 모든 여러분 공감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공감 요정이시네요. 어, 별명 하나 또 생겼다. 공감 요정. 네. 네. 고치고 싶은 버릇은 긴장을 하는 것? 아 긴장. 네. 제가 긴장을 좀 심하게 하는 편이에요. 네. 그 긴장을 누구나 또 할 수 있다. 이것도 공감하고 싶어. 아 공감 요정이시다. 그럼요 여러분 긴장하고 싶어서 네. 네. 긴장할 수 있죠. 그쵸. 네. 근데 좀 더 많이 하는 아 괜찮아요. 어, 네. 저도 긴장 좀 많이 하고 노력하도록 해요. 네. 좀 더 열심히 네. 할게. 그리고 이게 악필을 쓰셨는데 악필 아니에요. 이 정도면 다 알아볼 수 있고 아까는 이게 네. 아 제가 그, 좀 이렇게 세로로 썼죠. 이렇게 네 세로로 써서 이게 어느 줄일까 이것 때문에 못 알아보고 악필 아닙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있어요. 오 폴링 스키 온리 고기 매운 음식 핸드크림 립밤 집에서 몸이 와 파이브도 아니에요. 오 지금 악필 아니에요. 오 악필 아니에요. 오늘 근데 좀 특별하게 신경 쓴 거예요. 그게 이게 아 알겠습니다. 공감하셨어. 아 공감되죠. 좋습니다. 네. 아. 어? 오 이거 영세에서 꼭 시켜주세요. 저 이거 잘해요. 눈빛 연기? 아, 오? 아, 에이, 네. 여러분. 와 눈빛 연기? 어. 와 아, 규진 씨. 그러니까 우리 어, 와. 저 어딜 봐야 할까요? 어 보고 싶은데 보세요. 보고 싶은데요? 네. 네. 어. 제가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네. 표현을 하려고 해요. 오 희노애락. 오 어렵다. 마스크 끼고 하기 힘들거든요. 어, 마스크 요것만 일단. 네. 희 할게요. 네 희. 노! 애! 애가 슬픈 거죠? 졸린 거 같아요. 와! 와! 뭔지 다 알았어요. 아 진짜, 진짜요? 저는 못해요 저거. 진짜? 아. 어떻게 하지? 마스크 썼는데? 진짜 형이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진짜 잘하신다. 이거 업체도 절밖에 아니까. 긴장하시는 편 맞아요? 너무 잘하셨는데? 하고 저 화장실에서 심호흡하고 가야 돼요. 그래요? 제가 아, 지금 예상 하나 하는데 규진이 형 기빨게 졌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정말로. 아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희노야. 오, 영스의 영스 네. 인별그램 보시면 영상 올라가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좋았습니다. 우리 공감 요정 우리 규진 씨. 규진 씨의 네. 수식어를 하나씩 만들어 주시네. 규진 씨와 우리 선율 씨 자기소개서 만나봤고 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환희 씨의 자기소개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앨범의 수록곡이죠. Give Love 듣고 올게요. Optation의 Give Love 듣고 왔습니다. Give Love. 와. 와, 진짜 짱이다.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이걸 노래 듣기 전에 듣고 싶었거든요, 환희 씨. 제가 네, 끝나고 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제가 이걸 안 하면 집 가서 이제 밤에 생각하고 있거든요, 혼자. 저도 생각날 것 같았어가지고 감사해요. 네, 후련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다행이다. 살 것 같다. 네. 이번에 환희 씨 계속해서 환희 씨 자기소개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명이 화나가 뭐예요? 화나? 아 그냥 그 저를 그냥 아, 멤버들이 화나 이렇게. 네, 화나. 화나. 아, 화나. 네. 화나. 네. 아. 인사도 환하로 해요. 아 환하. 화나. 화나. 네. 화나. 좋습니다. 잘한다. 그리고 어릴 적 꿈이 진짜 많았어요. 오 어떤 진짜 많았어요. 어떤 꿈? 저는 신부님도 하고 되고 싶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말이 많지 않았거든요. 제가 신부님도 되고 싶었고요. 말이 많다고 얘기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노래하는 신부님 되고 싶었고 그리고 막 심리 상담 치료사 막 그런 것도 정말 다양하게. 진짜? 네. 사회봉사자도 되고 싶어요. 와. 여러 방면에서 뭔가 꿈이 많았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네. 진짜? 근데 다 좋네요. 네. 되게 좋은. 착해요 심성이. 지금 누가 이상하다고 한 적 없는데. 근데 나쁘다고 한 적이 없는데. 심성적으로 착해요. 맞아요. 착하죠. 네, 여러분 업텐션 환희 씨 진짜 착합니다. 진짜예요. 정말 착합니다. 네. 일단 잠버릇이 오른쪽 누워서 손바닥 펴고 자기. 이렇게. 네. 아하. 맞아요. 세우잠. 뽀짝하게 자는 편입니다. 뽀짝하게. 역시. 네. 제가 좀 그 잘 때도 귀염을 좀 추구하는 편이라 그냥 진짜 잘 때 맞아요. 이렇게 잡니다. 제가 인정해요. 네. 잘 때 한번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뽀짝하게 한번 자는 건. 왼쪽으로는 못 자요. 아 그래요? 왜 오른쪽? 거기에 왼쪽에, 덜 뽀짝해서 아니, 왼쪽에 귀 뚫어가지고 귀를 뚫어가지고 규진 씨는 옆에서 그래? 아 왼쪽으로 가면 덜 뽀짝해서 그거 아니었어? 아니야 왼쪽으로 귀 뚫어 나름의 이유가 있었군요. 그럼요. 저도 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날 TMI는 이비인후과 다녀왔는데 혼났어요. 왜 혼났어요? 왜 이비인후과 다녀왔는데? 정말 TMI 적었는데 그 말할 줄 몰랐어요. 이비인후과를 다녀왔어요. 제가. 네. 근데 제가 그 비염이 심해요. 네. 근데 그래서 주기적으로 가서 약을 타야 되는데 왜 안 왔냐고 혼났습니다. 바빠가지고 못 갔는데 이렇게 코가 너무 부어 있어가지고. 노래할 때도 부어 있으면 안 되죠. 비염이 있으면 또 힘들죠. 죽겠습니다. 지금.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미세먼지도 심하고요. 네 미세먼지도 심하니까 맞아. 자주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인정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DJ와 게스트 다 포함해서 이것만큼 무조건 내가 1등이다 싶은 건 혼잣말 하기, 아무 말 하기.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한 시간 또 혼자 아무 말이나 하고 있으냐고 말하면요. 네. 그냥 정말 제 사는 얘기하면서 네. 혼잣말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제가 지금 아무 말 안 해도 환희 씨가 이거 다 채울 수 오디오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말을 싫어요. 갑자기 이 정적인 분위기를 싫어. 맞다는 걸 싫어하는구나. 선유 씨 살아 계셨어요. 선유 씨 옆에 눈치. 너무 말 안 하고 있어서 입에서 단내가 날 줄 알았어. 아니 청소기로 말하는 게 없으시다. 그렇네요. 청소기로 형 말 들은 적이 없어요. 아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약간 방청하는 느낌으로다가 청소하러 가신 줄 알았다. 너무 재밌네요. 눈치 보다가.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맛집이네요.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환희 씨의 자기소개서까지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분들의 작성한 자기소개서는 영수 인별그램에 올려둘 테니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수록곡이죠. 4번 트랙인 업텐션의 설레. Let's get it. Yeah. Incredible, incredible. 너와 함께 걸을 땐 온통 내 맘이 설레. Incredible. 어지러운 세상 위로 falling, falling, falling. 한 눈이 내린 이 길을 running, running, running. 빨라진 나의 두 발이 좀 성급해. 미끄러지듯 널 향할 때. Yeah. Everything feels alright. Let's go. Okay. 아침에 눈 떴을 때보다도 더 눈부신 너에게 난 설렘을 느껴. Alright. 지난 밤 하늘의 별처럼 맘을 빼곡히 채워 세상 가장 따스한 온기를 내게 줘. 지금 느낌 그대로 가지게. 이 순간의 끝은 없어 계속해. So take a chance with me. 어디 두 발자국을 가득 채워 넣을 때까지. Oh. 조금 더 멀리 가보는 건 어때. You know I love it girl. 난 앞으로만 걷는데도 자꾸 내게 close. 내게서

바디프렌드의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를 잊지 마세요. 바디프렌드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피자 시킬 때마다 오늘은 어떤 메뉴로 할까 고민되시죠?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내 취향대로 네 가지 메뉴와 엣지까지 선택하는 반올림 내 맘대로 픽 피자. 반올림 피자샵 앱에서 저 아이유의 픽도 확인해보세요. 반올림 피자샵. 업텐션의 설레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아, 시간을 다시 돌리고 싶네요. 한시 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재밌네요 오늘. 네. 오늘 어떠셨는지 영스 가족분들의 끝인사와 함께 활동 계획도 같이 얘기해주세요. 아, 네, 일단 오늘 너무 TV 보고 가는 것처럼 네, 방청 온 것처럼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네, 너무 좋네요. 다행이네요. 열심히 했네요. 네. 네, 오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일단 영스 가족 여러분들 이제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 너무 네, 얘기해 주시는데 엄청 리액션도 가족처럼 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재밌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그냥 여기 이 스튜디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솔직히 진짜 한 시간 더 하라고 하면 저는 진짜 재밌게 한 시간 동안 그냥 말만 하다 갈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엄청 피곤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화기애애하고 재밌는 거예요. 리액션도 막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원래 여기 형들이 이제 멤버들이 많잖아요. 저 막내거든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자제시키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너무 좋은데. 여기 되게 오픈돼 있어가지고. 펼치세요. 환희 씨 펼치세요. 너무 행복하네 오랜만에. 꿈을 펼치세요. 한 시간 정도 피곤하실 수도 있어. 아니요 지금 너무 좋았어요. 지금 딱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세 분의 케미도 너무 다행이다. 좋았습니다. 네. 활동 계획은 아무도 말씀 네. 잘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저희 업텐션이 너에게 미쳤었다로 이제 활동 중인데요. 이제 쌀쌀한 날씨 어울리는 서정적인 곡이니까 여러분 우리 영스 가족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부 꼭꼭으로 업텐션의 스핀업 들으면서 업텐션 멤버들 보내드리고 전 4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닦아버린 내 모든 순간 속 전하지 못한 내 맘의 story 숨겨왔던 다른 세상에 다 던져진 아무도 못 잃는 내 모든 흔적 시간을 뛰어넘어 비밀스러운 눈빛이 난 천천히 멈춰 자연스레 스며들게 잊어버려 예전 애매 모습 다 새로 펼쳐질 순간 다 지금부터야 spin up 한몸에 퍼져 들어가 본능은 나를 더 내게 파고들어 꼼짝 못하게 감각에 젖어있는 순간 그날 숨겨뒀던 또 다른 세상이 지금 시작되는 spin up Never ever 절대로 keep it up 끝없이 뻗어 나가도 던져 지금 시작되는 spin up Never ever 상상에 kick it up 숨겨뒀던 액션 빛을 쫓는 나에겐 your ambition 마치 butterfly 내가 날아와 다치지 않게 해줄게 with my life 말할 필요 없이 I feel so alive 너도 이 느낌 알잖아 make it count 이 순간이 언제나 마지막인데 끝없이 한 걸음에 딛는 나 alright I'm ready for spin up 고릴라 아이와 나 룸페커 편안한 룸페커 여자는 룸페커 아이와 나 룸페커 레이디 매일 아침 10시 쏟아지는 겨울 신상 세상 편한 룸 패커 안녕하세요. 자연인 윤택입니다. 싸고 좋은 판촉물을 찾았을 때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곰봤다! 꽃집 판촉 선물할 때 곰기프트 곰곰이 생각했다 곰기프트 명절 선물도 곰기프트에서 준비하세요. 판촉물은 곰기프트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패트리스 축하 패트리스 찜닭 패트리스 찜닭 입맛 따라 골라 내 맘대로 토핑 패트리스 찜닭 문의 1566-8312 골라먹침 패트리스 찜닭 대단갈비잖아 대갈대갈대갈대갈 대단갈비 대갈대갈대갈대갈 대단갈비 미친 가성비 확 빠진 거품 맛 좋은 고기 대단갈비 미친 가성비 대단갈비 대단갈비 꿈과 청춘이 만나는 곳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문화와 예술이 싹트는 곳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은빛 꿈의 날개를 달아줘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서울문화예술대 글로벌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은 집에 남은 식빵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마늘 스틱인데요. 먼저 마늘 소스부터 준비해주세요. 다진 마늘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올리고당 반 스푼에 버터 두 스푼을 넣고 섞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파슬리 가루까지 넣어주면 더 멋스러운 요리가 되겠죠. 이제 식빵 양면에 마늘 소스를 아끼지 말고 듬뿍 발라준 후 세로로 길쭉하게 스틱 모양으로 다섯 등분 해주시고요.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10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븐이 없는 분들은 버터가 발린 식빵이니까요. 달군 팬에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줘도 맛있는 마늘 스틱이 된다고 하네요. 주말에 아이들과 재밌게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환기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는 별들 보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놓쳐버린 인사들 미리미리 스포하고 싶은 좋은 일 축하받고 싶은 사연들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놓침 주의 스포 사연 먼저 놓침 사연부터 소개합니다. 조성익님 요즘 들어 왜 이리 빵이 맛있는지 제빵을 배워보려고 했어요. 책이랑 도구를 구입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오븐을 사려고 찾아보니 공동구매로 싸게 팔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날짜와 시간 체크해서 알람까지 맞춰놓았는데요. 하필 그날 일이 너무 바빠서 깜빡하고 놓쳤어요. 너무 사고 싶었던 거라 얼마나 아쉽던지 자꾸 눈에 아른거립니다. 또 다시 공구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다음엔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공구 저도 약간 비슷한 거를 많이 겪었던 것 같은데 저는 빵 맛집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딱 몇 시에 막 갑작스럽게 공지를 올려서 그 빵을 진짜 순서대로 그러니까 갑자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서대로 몇 명만 딱 선착순으로 들어서 빵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래 대기 타고 있다가 놓치는 거예요. 그 빵을 맛있는 빵을 못 사는 거죠. 그랬던 적이 진짜 많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금방 또 그런 기회는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오븐일 수도 있고 더 업그레이드된 오븐일 수도 있으니까 금방 그런 날은 찾아옵니다. 공구하는 날이 금방 찾아오길 바라면서 놓치지 않길 바래요. 조성익님 화이팅! 이현님. 완디 올해 21살이 된 대학생이에요. 초등학생 때부터 레드벨벳을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늘 했던 말이 있거든요. 네가 좋아하는 웬디 언니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봐. 물론 농담이겠지만 대학생인데도 그 말을 들으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완디에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학기를 시작했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내달을 보내고 드디어 12월의 마지막 날 성적을 확인했는데요. 글쎄 전 과목 A+. 부모님의 장난반 진심반이 담긴 부탁도 이뤄내고 완디에게 사연을 보낼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서 정말 기뻤어요.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완디라고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와 이 성적표 전과목 A+인 이 성적표를 보내주셨습니다. 와 일단 지연씨 아 너무 뿌듯합니다. 네 정말 저희 이 레드벨벳 팬분들 중에서 언니들의 노래를 듣고 아니면 언니들 덕분에 언니들을 보고서 뭐 열심히 해서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성적이 잘 나왔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뭐 이런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시면 진짜 너무 저희들이 부끄러우면서 그거는 저희들이 한 것보다는 정말 본인들이 다 이뤄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을 좀 쓰담쓰담하고 본인들을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 지연 씨가 혼자서 열심히 한 덕인 거예요. 그래서 A+, 전과목 A+, 정말 힘든 건데 본인이 다 열심히 하고 다 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너무 뿌듯하게 생각하실 것 같네요.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후지아오님, 대만에서 듣고 있는 완소입니다. 완디가 라디오에서 하는 말들을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 문법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완디가 추천하는 한국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완디가 하는 말들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대만에서 듣고 있는 완소 후지아오님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멀리서도 저의 영수를 챙겨 들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정말 모든 언어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마음으로 또 알아듣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마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읽어보면 한국말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전 사연만 들어도 그랬답니다라고 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한국말을 충분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마음 하나만 저를 응원해주시는 이 마음 하나만이라도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정말 빨리빨리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꾸준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후지아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항상 응원할게요. 화이팅! 여기까지 이번 주 놓침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양유섭의 아직도 좋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울적거리는 마음소리 널 만날 때마다 내 안에 들리는 듯해 꼼짝 않던 내 표현들이 왜 네가 떠나야만 나는 생각날까 좀처럼 걷잡을 수 없는 게 사랑이라는 걸까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도 움직일 수 없는지 우린 서로 가까이 지냈으면서 누구 하나조차 괜찮지 않은 나를 보냈어 날에 라고 말하기엔 난 아직도 널 너무 좋아해. 숨기고 싶은 표정들이 네 앞에 서면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 돌아서도 왜 미련들이 네 곁에서 맴돌며 나만 서성일까. 때로는 그리워할 때가도 때로는 미워지고 왜 하필 넌지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일일 뿐. 우리 서로 가까이 지냈으면서 누구 하나조차 괜찮 사랑했었다고 말하기엔 난 아직도 널 너무 좋아해. 양요섭의 아직도 좋아해 듣고 왔습니다. 노침주의 스포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엔 스포 사연 소개해 볼게요. 2818님, 아! 집에서 쉬다가 깜짝 놀랐네요. 스포 사연에 소개가 됐더라고요. 작년 하반기에는 영스를 들으면서 하루를 기분 좋게 잘 마무리했어요. 영스 들은 이후에 새 직장에 취업도 하고 가족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여러 개 생겼거든요. 듣고 계신 완소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겁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놀라셨죠? 내가 사연을 보냈지만 설마 이게 읽히겠어? 라는 생각으로 보내신 것 같은데 우리 완소분들 놀라지 마세요. 저희 다 읽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힐지 몰라요. 네, 다 읽히니까 보내실 때 읽힐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내주세요. 네. 영스를 들은 이후에 정말 좋은 일들이 여러 개 생겼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영스를 할 때마다 정말 좋은 에너지를 많이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많은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를 받는 만큼 이 에너지를 돌려드리자라는 생각을 가져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좀 그런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받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셔서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긍정적이게 생각하면은 그날 하루도 되게 기분 좋게 시작하고 하루의 끝도 되게 기분 좋게 끝나잖아요. 그럼 또 기분 좋게 일어나고 그런 하루가 일상이 반복이 되면 매일매일이 행복한 하루가 되고 좋은 일들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2818님이 듣고 계신 모든 완소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아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자고요. 2480님, 완디, 저 오늘 신혼집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하고 왔어요. 이제 가구, 가전 하나씩 들어올 예정이에요. 뭔가 제 집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결혼식까지는 이제 두 달 정도가 남았는데 아직도 할 게 너무 많네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입주 청소 생각만 해도 정말 힘드네요. 하지만 내 집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또 이제 결혼식이 이제 두 달 정도가 남으셨다고 했는데 또 설레면서 긴장도 되면서 믿기지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실 게 아직도 많고 가구 가전도 이제 들어오면은 하나하나씩 채워지면서 정말 완벽한 나의 집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얼마나 행복할지 딱 그림에 그려지네요. 아, 너무 부럽습니다. 네, 두 달 정도 남은 결혼식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 되시길 바라겠고요.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왕디님, 올해 고3을 맞이한 여고생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텐데 잘하고 있는 건지 고민도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요. 얼마 전 친구가 너 정말 잘하고 있다고, 수고했다고, 같이 힘내자고 하는데 그 말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나 정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요. 앞으로 수험 생활이 많이 남았지만 완디에게도 제 고3 생활을 미리 스포받고 싶습니다. 잘할 거라고, 이미 잘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영수 들으면서 소소한 행복도 얻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생각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런 분들이 좀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충분히 우리 왕디씨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친구분이랑 같이 으쌰으쌰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많은 부담 가지 말고 지금처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왕디씨 화이팅! 지금까지 이번 주 놓침주의 스포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모두가 기다려온 축제, 두 배 더 강력해진 라인업으로 화려하게 돌아왔다. 삼성전자 세일페스타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비스포크와 QLED부터 갤럭시까지 웨딩, 이사, 여행 등 제휴사 혜택도 풍성하게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3세태를 놓치지 마세요.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바삭 팝콘 그래놀라와 하나로 뭉쳐서 즐겨요. 고소한 맛도 건강한 맛도 언제나 즐거운 이 만남 팝콘 그래놀라. 팝콘 품은 그래놀라, 포스트 팝콘 그래놀라. 청량리가 더 특별해집니다. 자연 문화 쇼핑 시설로 생활은 더 풍요롭게. 청량리역 용두역 제기동역으로 교통은 더 여유롭게. 브랜드로 더 빛날 청량리의 비전,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상업시설 동시 오픈. 문의 02-921-8800 현대건설.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신입생 모집 1월 11일까지. 지우야, 우동 먹자. 국물이 끝내줘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빠한테 배웠지. 올겨울도 생생우동 하세요. 국물이 끝내줘요. 농심 생생우동.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